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냇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 말씀은 갈급함의 축복입니다. 예레미야의 애가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처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신의 백성을 저버린 것 같을 때에 임한 말씀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요 또 기도입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 중에 하늘과 땅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죠? 예, 감각이 있으시네요. 새벽에 예, 과가 있는 거죠. 시련과 시련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또 과 그러면 맞는 거예요. 예, 시련과 시련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건 조크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역시 어렵진 않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는 과가 있어요. 뭔가 그 얘기할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하늘과 땅 사이에 뭐 어마어마한 인류가 무한한 과제가 또 불가능한 어떤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과가 있다. 시련과 시련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수수께끼, 악한 괴계, 예, 그리고 뭐 놀라운 이야기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슬픔. 시련과 시련 사이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의 성격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예, 기도의 눈물, 간절함의 눈물.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헤어지는 가족들에게 또 길을 떠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손잡아주는 것, 또 무슨 말을 하려다가 한 방울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때로 너무나 충분합니다. 거기다 대고 자 송사, 그러면 또 답사, 자 꽃다발 증정,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금일봉 증정. 네. 그렇게 하면 세레모니가 완성될까요? 잊을 수 없는 이별의 순간이 될까요? 아니면 그 아픔이 무마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눈물 한 방울이 모든 것을 말해주기도 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슬퍼지고 심란해지고 더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런 게 경험해 보셨어요? 네. 아픔을 당한 사람들하고 같이 안아주고 그리고 눈물을 같이 이렇게 흘릴 때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밝아져요. 이상하다. 내 마음 밝아지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나 혼자 위로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 그게 염분이 들어간 H2O의 작용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련과 시련 사이에서 우리는 탄식과 눈물과 그리고 무릎 꿇은 것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그 시련과 시련이 극복되어서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 인간 안에는 어떤 다른 능력 있게 무엇을 행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극복하는 것 이외에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능력이 뭘까요?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갈급함과 사모함. 그래서 우리의 갈급함과 사모함은 예, 능력 없음의 신호인 거 맞습니다. 아니, 내가 할 줄 알으면 갈급하겠느냐고요. 그렇죠? 내가 다 할 줄 알으면 사모하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갈급함과 사모함의 표현은 때로 눈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눈물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가짜 눈물에도 굉장히 약해요. 예. 어떤 사람은 TV 광고 보다가도 눈물을 흘려요. 이상하죠. 근데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참 실없네. 자기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와닿으면 그냥 선악도 구별하지 않고 눈물을 흘려. 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는요, 감동을 받아요. 심지어는 술 먹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도 뭔가 사연은 있어 보입니다. 제가 한만교회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오고 가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과 장면들이 있다면 이상해요. 제가 본 무슨 정서적인 체질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눈물이 맺혀 있는 모습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국에 가서도 누구 만나는데 가끔 제가 헷갈립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벌써 1,000명 이상 가셨으니까. 근데 새벽기도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눈물이 맺혀 있는 모습은 언제나 기억이 돼 있어요. 아, 저분. 그분이 얼마나 진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삶 속에서 얼마나 열매를 맺는지 저는 잘 몰라요. 지금 어떤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는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상하게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이 발동이 걸리는 하나님이 가장 각성되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눈물의 대부분은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거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눈물 안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항복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여러분의 눈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 저는 애상주의는 싫어요. 목사님, 그런 건 제발 축복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우울하고 슬프고 그리고 낙심하고 넉넉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불만스럽고 불만족해서 탄식하고 원망하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정서, 시련과 시련 사이, 아픔과 아픔 사이, 죄인의 낙심과 낙심 사이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능력,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힘, 그것은 갈망, 갈급함입니다. 저는 갈급한 사람이 믿음 생활에서 나빠 보이는 것을 단 한 번도, 일생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사역하는 신자는 가끔 튀어 보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자기의,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표적설교 하지 않아요. 걱정 일랑 하지 마시고. 그러나 가끔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 자기 의의가 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혹은 지나치게 믿음에서 낙심한 사람은 예, 우리들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갈급한 사람, 목마른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눈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한 번도 미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주위에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파상을 불러일으켜요. 예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예배 시간에 이 눈물병이 이렇게 전염된 적이 있었어요. 그들 스스로 눈물샘이 이렇게 전염이 돼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다니면서 이 줄줄 울고 다니는, 그러나 그게 나쁜 영향을 미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급한 것,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모세, 엘리야, 다윗,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혹은 바울, 베드로, 스데반,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불멸의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만 있고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빠져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빠져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아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이 빠져있다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 곁에 그 여인이 빠져있다면,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을 만난 이디오피아 넷이 그의 이름이 빠져있다면, 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앞에 언제나 갈급함과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빠져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그리고 집을 나간 탕자이고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이고 그리고 아웃사이더이고 관심받지 못하는 이이고 그리고 그들은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자신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간, 호모 데시데로, 그 역할로서 성경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가지 사역보다 내가 갈망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목회자의 괜히 하는 공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살면서 어떤 예배의 자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작정하시면 아멘. 예. 한 번도 하품하면서 시계 보면서 아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기로 합니다. 예.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을 품고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기로 합니다.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말이죠. 마치 내가 아주 오랫동안 벼르고 별러서 시간 내고 돈 모아서 정말 일생에 한 번 할 여행을 갔을 때 정말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고 싶지 않고 눈에다가 담아두고 기억에다 담아두고 내 가슴과 추억에 담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말이죠. 네?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 그런 데 가면요. 아프다고 갔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중에 가서 약 먹고 또 아프면 돼. 지금은 누려야 될 때라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갈급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갈급한 예배자들로 채워져 있기를 바라요. 옛날에 성탄절 학생회 때 말이죠. 저녁 내 성탄절 전야에 놀다가 예, 그 다음에 아침 예배 드리면 막 다 졸아요. 졸는데 앞으로 졸기도 부족해가지고 막 뒤로 졸아요. 예, 어떻게 예배 드리다가 졸나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사모하고 그리운 사람들은 바로 그 이름들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그들은 혼란스러웠고 그들은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을 무시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아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위대합니까?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위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떠들썩한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나올 때마다 예외 없이 등장하는, 얼마나 많은 전도집회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아들이 등장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수련회에서 예 앞에 나가서 발표하면 이 얘기를 올렸는지 몰라요. 떠들썩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큰 소용돌이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조차 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탕자를 중심으로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데 아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아버지에게 발동을 걸어놓은 거예요. 무엇이 발동을 걸었을까? 이 탕자의 집을 나간 것이 타락이? 그 어떤 것이 발동을 걸었을까? 아닙니다. 그 아버지에게 발동을 걸은 것은 그 탕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 말 하나도 없이, 명분도 없이, 염치도 없이, 체면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도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그 사실 자체가 아버지에게 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흥분시켰어요. 아버지에게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탕자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 그 이후. 예. 그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말이죠. 예. 방황의 끝. 그 다음부터는 해피엔딩. 잘 살았다. 아버지의 집에 와서. 제가 그 사실을 한번 제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행복했을까 하는 거죠. 직분을 맡고 양육도 받고 그리고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헌신자로 섬김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탕자가 집에 돌아온 지 1년 지났어요. 예, 소도 잡았고요. 가락지도 끼웠고 그 다음에 멋진 옷도 입었고 아버지가 내 아들을 다시 얻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년 살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메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집은 어떤 집이었죠? 자기가 싫어서 떠났던 바로 그 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누울 때까지 그 삶은 자기가 싫어서 떠났던 그대로, 그 삶 그대로예요. 돌아온 아들은 행복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행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다 소비하고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역시 집이구나. 역시 아버지구나. 좋았어요. 그런데 금방 심드렁해져 버렸습니다. 용서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의 차이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금방 허무해져 버렸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또 다른 어떤 모험과 일탈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금방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나갔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그 핸디캡을 안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나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뭔가 더 멋지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에게는 부담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의 자신의 너무나 많은 이제 금기가 있다는 것도 그에게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말수도 적어지고 재미도 없어지는 우울한 이방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그들은 행복했을까? 성경에 보면 많은 이들 중에 그들이 자기의 자의식과 존재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며 행복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 만나고 벅찬 감격을 맛보고 눈물로 서원하고 재산을 내어놓겠습니다.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내놓은 재산 가지고 분쟁하기 시작해요. 네. 여기다가 얼마 기부하고 여기다가 내놓고 그랬더니 왜 우리는 기부를 안 하느냐고 와서 따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의 호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가족들에게도 원망과 딜레마들이 생겨납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은 자기가 그렇게 갈망하던 곳이었던 것 같은데 그 착실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살던 그 첫 그 큰형이 자기는 아마도 그 큰형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 같은데 그 큰형을 보니까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형의 세계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좋아해 주지도 않아요.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그는 완전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값없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예배 시간에 나는 왜 내 안에 충만함이 없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옆에 있는 큰아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온전하지 않아서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이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행복했을 가능성. 그가 돌아온 세상은 그 이전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집 모든 것은 그대로였어요. 일상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그리고 자기의 형도,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저녁에 자리에 눕고 그리고 들에 나가고 생활하는 그 가운데 달라진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에게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억울했던 것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새로운 자기 안에 새로운 과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은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아침마다 그에게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그에게는 언제나 자기 자신 외에 바라보는 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게 엄청난 역할이 주어지거나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사모하며 살 수 있다는 것, 내 안에 갈망함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이 덤이요 선물이라는 것, 나는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드릴 눈물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호모 데시데로, 갈망하는 인간, 사모하는 인간,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와 전통교회의 차이는 뭘로 따질까요? 전통교회는 노령층이 많다, 부흥하는 교회는 주로 젊은 교회이다, 이것은 클리셰입니다. 이건 진부한 편견이에요. 뜨거운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갈망하는 예배자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드리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드리는 것들을 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간다게 여왕의 측근이었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납니다. 그는 내시이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길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외로운 길에서, 그러나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 길가는 한 흑인 남자를, 그것도 광야에서 우연히 만난 그 사람에게 왜 빌립은 끌렸을까? 그리고 왜 사도행전은 이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갈망함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내시의 갈망을, 그 이디오피아 흑인 내시의 갈망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와 자기를 오버랩시키면서 도대체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꽃으로 이 이야기는 등장합니다. 순교당한 이야기, 박해당한 이야기,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3,000명이 돌아온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무명의 한 내시가 갈망하며 주님을 만나며 그리고 말씀에 눈이 열리는 이야기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위하게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기업을 불처럼 일으켜서 그 소득으로 유럽과 아프리카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시련과 시련 사이의 무릎과 눈물, 예배와 예배 사이에서의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갈급함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갈급하다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갈망은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부족합니다. 예, 아픔도 있습니다. 죄인인 자리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죄인이고 부족한 인생이 품어낼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힘,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갈망은 나의 힘입니다. 이 갈급함은 내게 하나님 앞에 계속된 축복의 자리를 보장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찬양은 그 찬양이에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에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생수를 구하게 된 그 여인은 복된 사람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고 그리고 넘치는 예배자의 축복을 구하고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